심각하니 바람이 부는 대로 그렇게 걸어왔네. 하늘에 하늘에 헤이야 넌 쉽지 않은 청춘. 내 말은 내 청춘에 너의 빛을 줄여.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얻어야 하나.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은 아니라네. 하늘에 하늘에 헤이야 넌 꿈무라는 불꽃. 내 말은 내 인생에 너의 빛을 줄여. 어디로 가야 하고 어디로 날아야 하나.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은 아니라네. 하늘에 하늘에 헤이야 넌 쉽지 않은 청춘. 내 청춘 새가 되어 내 곁으로 간다.